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전인 미답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김영배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분리개척되면 목회를 할 것인지 아마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청하여 들으므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푸르른 5월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도 푸르러집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자기의 염려 또 노력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다. 주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차지하신 메시아, 즉 곧 구세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 참으로 신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어두워진 마음 속에서는 아무리 그분을 주인님, 또 구세주,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참 성도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알려지신 것은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구세주 안에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아,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거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6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 비유는 행인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말하고 있죠. 골로새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 예수 안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참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할 때에 탈선하지 않고 참된 목적지를 향하여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서 무엇을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 생각하면 당연히 나무가 생각이 나죠. 뿌리가 잘 땅에 박혀 있을 때 그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함으로 인하여서 과실을 맺게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땅에 온전히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흙과 엉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단단하게 되고 더 자기의 양분을 더 흡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무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뿌리가 잘 단단히 박혀 있는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합니다. 건물의 비유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세움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조금 더 이 의미 뜻을 파악을 하면 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어지는 것. 그런데 지어지는데 한 번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신앙의 건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출발하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요, 마치 건물이 조금씩 조금씩 벽돌이 쌓아지고 올라가며 완성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건물처럼 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야 되고 뿌리가 박혀서 계속 지어져야 됩니다. 특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스스로 세워지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굳세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 1장 7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즉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7절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8절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교회의 대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정확히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필로소피에서 근원한 단어인데 후대에는 이 철학이라는 단독적인 학문의 명칭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훈을 철학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헛된 속임수도 언급을 합니다. 헛된 속임수, 즉 정상적인 사람을 속여서 꾀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건데 이 헛된 속임수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유혹했던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즉 이 땅의 것들은 불필요하다 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가르침들이 그들이 배우고 교훈받은 그 굳건한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있던 그 길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으로의 계시가 아니고 또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입니다. 그 사실을, 그 신비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너희가 받은 교훈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그 믿음을 지켜 너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와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소호 목사님 설교하시고 셋째 주에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회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보살피는 일이 목회다.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과연 목회가 진행이 될 것인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사역 가운데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목회의 현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이 자리, 2017년 이 자리, 이 목회의 현장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 역사 가운데 이 순간을 얼마나 비중 있게 두고 적절하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목회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현상과 이 자리를 이해하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과 원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대적인 상황에 너무 치우치고 이 땅 돌아가는 데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회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이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의 특색에 맞게, 나라의 특색에 맞게 복음과 말씀이 재해석되어져야 된다. 소위 토착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목회의 현장을 생각했습니다.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연구하며 주장하며 목회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 교역자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분들의, 그 사역자들의 고민과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진 지 올해로 130년이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는 1884년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씨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나갑니다. 일제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아픔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잘 성장해 왔는데,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큰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부터는 이 민족을 복음화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온 교단과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열정이 점점 대단해졌고, 교파 간의 교단 간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슬로건을 내겁니다. 우리 교단은 5천 교회를 이루겠다. 우리 교단은 만 교회를 이루겠다 하면서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70년대 후반부터는 일부의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소위 마음에 드는 교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교회란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때에는 산업화의 시대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로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가면서 강남이 개발되고 여러 신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신설되는 교회, 정말 설교가 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은혜를 주는 교회들로 교인들이 분산이 되고 또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일부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을 넘어서, 심지어 만 명이 넘어서 몇십만 명까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1964년도에 개신교회 인구가 80만 명, 69년도에는 320만 명, 75년도에는 400만 명, 1988년도에는 1000만 명에 이르는 정말 놀라운 팽창과 성장과 부흥이 한국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대형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될 즈음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회 성장학. 대교회를 선망하고 지향하는, 또 대교회주의자가 되고 싶은 그런 교회의 열정을 담아서 세미나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안 가본 목사님들이 없을 정도로 몰리기 시작하고 그 세미나가 초호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교회의 특징과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곳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점점 옅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큰 교회 위주로 변해버렸고, 큰 교회가 모델이 되었고, 큰 교회가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 겁니다. 장로교회 지도 원리를 따르는 장로교회조차도 더 큰 경제력과 조직력을 가진 교회 앞에서는 너무나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의 권위나 또 노예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참 교회다움이 아니라 성장과 규모와 조직으로 인하여서 일혈화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서열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대형교회들의 새로운 시도는 모든 한국교회의 샘플과 모델이 되어갔습니다. 뭐 쉬운 예가 경배와 찬양. 우리 교회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뭐 지금도 그러한 교회가 있지만 기타, 드럼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더 나가는 교회는 설교 시간에 드라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린 예배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조금 더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정말 고민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잘 나가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와서 그렇게 접목시켜 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신학적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다움이 드러나고 더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했는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는 분명히 현실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4차 산업이라는 혁명이 이루어지고 또 어려운 난국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자 또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된 모습,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양적인 엄청난 팽창을 하는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지요. 전인 미답. 그리고 뭐죠? 교훈을 받은 대로. 아마 주부를 받아보신 분은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전인 미답. 이렇게 정한 것은 이 시대에 서 있는 목회자와 또 목회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며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이고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것인가, 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기는 천흥교회는 앞에서 말했던 이 한국교회의 시류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칼빈주의를 기초로 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이 장로교회가 분명히 성경적임을 인정하고 개혁주의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맞고 바르다는 한 목회자의 고백과 열정이 이 천흥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고 그렇게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이렇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성경에 온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단어를 에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조합을 해보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곳이 바로 목양이고 목회입니다. 따라서 이 목양과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와 목회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목회자의 교직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당신도 설교할 수 있고 예배인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를 불러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목회자의 임무를 부여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급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냐 하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반석이라는 뜻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여기면서 교황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과 그들의 역사적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말씀과 그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의 사역에 이루어질 때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역사적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지체가 됨으로써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초석이 되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약속은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릴 사명과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모든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이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어서 교회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서 말씀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려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가 믿고 또 제가 바라는 교회관은 독립적인 교회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를 통하여 세우는 이것이 장로교회의 원칙이고 또 장로교회의 노예의 원리이고 이를 통하여서 노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겨진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1차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을 단지 수적인 성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교회가 자기가 개척하면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마치 자기가 헌신하여서 자기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본주의의 경영체제의 원리에 맞게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성장이론,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될 만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면 뭐든지 다 흡수합니다. 1차적으로 숫자적으로 부응해야겠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자만과 또 성취감을 느낍니다. 본인의 설교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문을 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여깁니다. 혹시 이런 문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모르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 교회를 썼습니다. 교회들이 이 문구를 썼습니다. 저는 앞부분은 굉장히 동일합니다. 굉장히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데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 이 말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심중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목회,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 목회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의 목양을 하도록 이름을 해주셨다면 오직 성경과 너의 원리와 장로계의 원칙을 가지고 그곳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수적인 교회의 규모나 다른 행사나 이벤트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고백과 성경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확신과 언약의 신실함 내용들을 순수하고 바르고 또 바르게 해석되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에 목회자는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가 바른 목회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수종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많이 모으고 내 인기를 영합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정말로 내노라는 자리에 꼭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회 초기 미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그 뿌리가 장로교지만 이제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장로교와 성경주의에 입각한 그 바른 전통을 잘 뿌리 내리고 해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이면서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학들이 경건주의화 되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화 되기도 하고 신령한 주의로 변질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다 다르고 그 해석이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색채가 다 다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른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 다른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생활 자세도 좌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칼빈과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어려운 말이죠. 가시적 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전우주적인 선택된 교회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돌보아야 될 교회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칼빈은 자신이 주어진 그 교회에 충성스럽게 목회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각 부분을 인정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고 믿고 바라는 사랑하는 일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유기적 몸이지만 완전한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불완전한 교회로 인정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다짐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회의 지체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권고하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낼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신자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됩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한 기독도가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의 과정들을 겪는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얽히고 설키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아홉 가지 열매를 맺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열매들을 맺혀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나 혼자만 맺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그 따르는 인격은 내가 혼자 수행한다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사죄함을 간구하는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의지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함을 도모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인 교회,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완전한 교회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힘을 합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목회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한 사람의 목회의 방향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 성도의 신앙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임 미답, 교훈을 받은 대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훈을 받은 것은 성경에 근거한 개혁주의 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속한 교단은 소위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장로교가 아니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역자가 아닐 때는 몰랐지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평탄한 교회도 있었고 싸움이 극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평탄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크고 작은 이야기들과 많은 불만들과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방향을 잘 세워가는 목회자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92년부터 유년부 간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로 따져보니까 20살이 안 돼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하죠? 설교한 횟수만 벌써 20, 군대 간 2년 빼면 3년 차입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20년 넘으면 무슨 명칭을 붙여주시죠? 원로 목사님이죠. 저는 원로 부교육자입니다. 20년이 넘었으니까. 몇 편의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겠지요. 또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겠지요. 하루에 한 편씩만 들어도 벌써 수천 편의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정합니다. 전우주적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현실의 교회 안에서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내가 받은, 내가 교훈을 받은 그 원리에 맞게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그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고 그 성도들이 완전함을 나가야 되는 그 목회자의 열정과 열심을 따라서 교인들을 선별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껄끄러운 교인도 주님의 양심과 주님의 양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내년에 은퇴하십니다. 장로님인데 뭐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혼내고 때리고 이거 녹음하신 거 들으시면 안 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엊그저께도 이제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는 많이 힘도 없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동일한 마음 같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없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딱 한 교회만을 다니셔서 지금까지 그 교회만 섬기십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경험하셨죠. 노회 안에서도 여러 소식들을 듣죠.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한마디 말, 너는 목회하면 그냥 그날 저녁에 주스 한 박스 들고 찾아가라, 그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네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성도님. 물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싶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교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상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원리가 개혁주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23년이 흘렀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단독 목회자가 된 건 아닙니다. 잠깐 몇 개월 그 자리는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은 다 단독 목회의 길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이 졸업한 목사님 중에 다른 일 하시는 분 빼놓고는 한 분, 두 분 정도 빼놓고는 다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나도 언제 저렇게 되나 하지만 언제 될까? 그거보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저의 고민입니다. 언젠가는 되긴 되겠죠. 저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그 길은 저에게 전인 미답의 길입니다. 전인 미답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사람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첫 발걸음을 뛰는 겁니다. 내가 첫 발걸음이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행한 대로, 배운 대로, 내가 지금까지 교훈을 받은 대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 마음에 심겨진 대로 저는 전인 미답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교회의 교육자로 삼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을 목양하며 교회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부족한 자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변치 않는 생각이 되어서 교훈 받은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천흥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참고 인내하고 어려운 상황에 올 때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